말할게. 사과는 안 해.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. 다 관심 없잖아. 친구야 뭐야. Oh, you know what to do.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.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. 또 다 내가 나빠.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. 사랑이 잘한 줄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.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람 같은 걸 하겠어.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. Oh, you know what to do.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